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과 마귀와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너는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말할 것은 너가 아니여 성령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성령이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이 말씀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또 예수를 증거합니다. 오직 예수를 증거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가운데 놀라운 평화와 기쁨이 넘쳐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듣는 모든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배당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이제 마련하게 됐고 또 그 여러 가지 또 좋은 환경들이 하나님께 마련해 주는 것들을 많이 좀 느낍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순복음 목사님의 그 순복음 교회 그 최자실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순복음 교회가 처음에 그 기초를 놨을 때 최자실 목사님과 또한 그 조용기 목사님이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 최자실 목사님을 많이 그 존경한다고 해야 될까요? 아마 지금 최자실 목사님이 살아 있었다면 조용기 목사님이 많이 이런 모습이 아니지 않았을까. 더 순복음교회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남아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 최자실 목사님의 일화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교회에 큰 축복이 올 때, 또한 여러 가지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풀릴 때, 그때 대대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축복이 올 때 마귀의 공격이 올 수 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철야와 기도를 하자. 그래서 철야 기도를 하고 대대적인 그런 철야와 또한 기도의 그런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순복음교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한 발짝 완전 예배당을 또한 얻을 수 있고 또 지금 상황이 그 전도하려고 해도 지금 가정교회를 시작하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또한 이제 예배당이 있고 나면 대대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환경도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신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 꼴을 먹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맞게 보고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벌써 4년이 지났지만은 개척을 하고 개척 그 5개년 계획을 하고 4년이 지났지만은 거의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뭐 SNS 그쪽이나 소셜 네트워크 그쪽은 한 10%에서 30% 정도 어느 정도 그런 성과가 있다고 해달라요. 그 정도고 거의 그 교회의 활동, 전도의 활동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게으른 것도 있고 지혜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또 마귀의 공격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세력 가운데 제가 이제는 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것들을 대적하고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뭐 개척을 하면서 뭐나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아, 내 자신의 실체를 알겠구나. 내 영적 수준을 알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개척을 시작했는데 아, 내 자신의 실체가 아주 처절하게 안 좋은 부분들과 옛날의 습관들 그리고 더 그 육체가 이제는 피곤해질수록 더 또 다운되며 그래서 아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구나. 기도하면서도 좀 졸게 되고 또 그렇게 많은 그 열정도 주시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는 되는 것이다.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저는 그것을 확신하고 또한 그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고 있고요.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배당 마련하려고 하니까 또 교통사고가 나고 한 석 달, 넉 달 미루어지고 그러다 또 어떻게 우연찮게 또 물질이 생겨서 또 예배당을 또 마련할 수 있는 또 기회를 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지금 오늘은 내일이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옛날에는 제 때에는 크리스마스 하면 새벽까지 밤새고 애들하고 놀고 또 교인들 그 집에 찾아가서 같이 찬양 부르고 그 다음에 과자 또 얻고 또 그거 갖고 와서 또 나눠 먹고 그런 재미라고 할까요? 그런 즐거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딱 되면 주위에 많은 캐롤들이 막 울려 퍼지고 또 추리들이 각기 다 그 화려하게 밖에 나가면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아, 삭막하다. 이게 크리스마스인가? 뭔가 그런 느낌들을 갖습니다. 어떤 자는 우리에게 잘된 거다. 우리와 예수님의 오심과 그런 상업적으로 뭐 산타나 그런 축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용했었는데 우리와 예수님의 오심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계기와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옛날에 그런 추억들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서 그 크리스마스의 그런 것들을 바라보자 보면 참 어두워졌다. 그런 느낌을 솔직히 받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늘의 영광이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복음에 진리의 사랑에 반응한 성령과 은혜로 믿음으로 반응한 모든 영혼들에게는 평화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 마음을 주장케 하라. 놀라운 그 평안. 어떤 평안일까요? 저는 이상하게 그 예수를 믿고 나서 진짜 열심히 믿었습니다. 기도를 뭐 아무리 못해도 뭐 두세 시간씩 하고 성경을 그때는 거의 뭐 80도 막 읽었던 때고 그다음 매일 나가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역을 맡아서 일을 하고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나의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전부 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써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내 자신의 죄악된 부분, 음탕과 호색과 더러운 부분에 빠지는 부분, 그러면서 회개와 별거 아닌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가운데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그런 또한 하나님의 주신 은혜, 체험, 어떤 환상을 보면 그 환상이 그대로 성취되고 하나님의 경고와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주셨습니다. 그런 많은 체험들이, 그런 경험들이 또 그것이 바탕이 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그 진리 안에서의 우리의 그런 믿음, 그 믿음을 성령을 인치시며 또한 그 성령 안에서 그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체험 안에서 저절로 그 우리 안에 평안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안이 뭐 IMF 되면서 완전히 망하고 또 아버지께서는 소천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어머니는 좀 제정신이 안 돼, 좀 정신이 나가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아저씨처럼 구수해 보여도 옛날에는 부잣집 그 도련님이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바닥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제가 항상 후회하는 것이 기도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저는 0에서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과 내 잘남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부흥됐다, 뭐가 됐다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그런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이렇게 기도를 내가 잘못했구나.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여 주옵소서. 이게 젊음의 혈기였구나. 그런 것을 솔직히 느낍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축복을 기쁨으로 누리고 또 나누고 주의 영광에서 쓰고 그러면서 그냥 한 발짝 나갔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 지금은 거의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건강, 뭐 건강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뭐 건강과 여러 가지 그런 바탕적인 기본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은 거의 0에서 시작하는 목회를 시작하고 또 뭘 해도 진짜 바닥부터 시작하는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근데 어떤 그런 이런 집안이 순간 망하고 어머니는 정신이 좀 그래서 너무 그 오락가락 하시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아 이게 뭐지? 내 마음에 이 작은 평화가 있는 것이 뭐지? 이 평화가 뭘까? 저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 마음을 주장케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그 파워, 힘, 은혜,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중심적인 평안. 아, 이게 놀라운 축복이며, 은혜며, 또 이 평안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며 기도가 변하지 않게 하며 그러니까 옛날에도 저를 위해 저는 전 세계를 부흥시켜 주세요. 저를 쓸 만큼 써주세요. 제가 구원할 수 있는 만큼 구원 많은 영혼을 건지게 해주세요. 근데 이런 환경들이 점점 바닥으로 내리치는 것처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전혀 그런 기도가 줄어들거나 기죽거나 그러지 않고 계속 하나님 향하여 소망을 품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화,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기록한 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있다는 그런 증거들은 엄청나게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를 볼 때 우리가 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있으면 알지 않습니까? 그 과학이 뭐 진화론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의 가설이지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화석을 봐도 그 저번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대대적인 그런 토의가 있었는데 진화론자들이 토의가 있었는데 화석에는 중간 그 화석과 소진화에서 대진화로 갔다는 그런 화석과 진화에 증거된 화석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 뭐 해석이 영어적인 해석을 잘못 해석한 거다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라도 제대로 된 화석 한번 보여봐라. 특히 무척추에서 척추로 가는 화석 하나 보여봐라. 어떻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느냐? 그 물어보면 됩니다. 이런 과학적인 증명이나 또한 우리 삶에서의 증명, 어떤 나무와 꽃, 그런 새들, 천지와 만물들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실존을 증거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오늘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별이 떠서 동방에서 예수도 모르는 동방에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오고 또 천사들이 나타나서 또 목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또한 이런 많은 그런 또 어떤 그 금식하면서 과부가 되어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했던 그 기도했던 자에게 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봤다. 예수님이 그 호적대로 왔을 때 그런 일화들 그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증거들이 예수 안에서 충만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심에 이적과 기적과 표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보내심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한 분.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나니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하시고 장막을 치시고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을 성취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수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거룩해질 때마다 놀라시죠?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신의 성품에 이르는 그런 성품들은 의와 거룩과 또한 하나님을 아는 새롭게 된 그 지식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의로움, 거룩함,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지식과 그 새롭게 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의 본 모습의 회복이 바로 십자가며 그것을 우리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십자가를 주시고 피와 물을 주시고 이루신 그 사랑의 그 역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육체를 입으시고 그 33년 동안 이루신 모든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사랑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기억하십시오. 뭐 크리스마스가 뭐 이교도에서 왔다 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항상 기억했듯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약속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고 임마누엘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본 모습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의와 거룩과 지식의 새롭게 됨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이끄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의 삶을 사신 그 공로와 의로 하나가 되어 우리도 같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육체를 입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많은 시험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셨고 우리의 고초를 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간단히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것들이 있지만 간단히 100% 인간이며 100%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은 이 나를 인자 다니엘에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인자 같은 이 요한계시록의 1장에 말하신 인자 같은 이 구름을 타고 나를 찌른 자 바로 예수님의 그 칼 옆구리를 찌르고 피와 물이 흐르고 그 자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리라. 나는 옛날에 죽었지만 지금 살았노라. 다시 부활하신 첫째 부활의 열매가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활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얘기한 것과 또 누가복음과 또 요한복음에 얘기했듯이 나를 만져봐라. 나는 피와 살이 있다. 육체가 있다. 바로 신령한 육체를 입고 첫째 부활로서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자꾸 강조하냐면 이단들이 뭐 자꾸 그걸 얘기합니다. 그건 육체가 부활한 게 아니라 뭐 예수의 영이 그 육체 안에 임한 것이다. 아주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냥 형상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다. 이렇게까지 또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확실하게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 육체 또한 신령한 육체를 입고 부활한다. 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아닙니까? 나는 육체가 있고 피와 살이 있다. 요 옆구리에 찔린 또 못 자국을 봐라.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은 신령한 육체를 입고 그 핏자국, 그 못자국과 우리를 위해 찔린 그 옆구리에 찔린 그 칼자국은 영원히 그 속죄와 은혜로 남는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내 살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나는 육체가 있고 내 못자국을 보며 너를 위해 찔린 칼자국을 봐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영원성, 속죄의 영원성, 또 신령한 육체를 입고 부활하는 완전한 부활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확실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성령으로 우리도 함께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평안, 죄의 사망 가운데 종노릇하며 끝없는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우리의 텅 빈 이 마음 가운데 우리는 불안해하며 다른 것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돈, 쾌락, 권력,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해도 나중은 부끄러움과 수치와 괴로움과 죄책에만 빠지게 되며 그 사망 가운데 덜덜 떠는 우리의 본 모습, 비참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가 말씀만 하옵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하며 오직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고 그 친척된 그 침례 요한을 잉태한 그 친척에 찾아갔을 때 그렇게 예언적으로 외치자 그 마리아가 또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비천한 자에게 은혜를 주셨다. 나의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보시고 역사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마귀의 종노릇하며 자기가 주인 된 것, 왕 된 것처럼 스스로를 세우나 스스로의 선악에 기준이 된 것처럼 스스로 나아가나 오히려 그것은 사망을 낳고 죄악을 낳고 괴로움과 고독과 텅 빈 가슴과 채워지지 않는 그런 텅 빈 마음만 우리에게 남게 하였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아무리 마약과 쾌락과 도박과 어떤 것으로도 세상은 채워지지 않는 그런 텅 빈 그런 것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그걸 부인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착각과 환상 속에 이성주의와 계몽주의를 외쳤지만 나중은 뭡니까? 1차 대전과 2차 대전과 에라 모르겠다. 낭만주의나 낭만처럼 살자. 그냥 멋대로 살자. 그렇게 나아가지만 마지막에 남는 것은 없는 사망과 죄뿐인 평안이 없는 우리의 인류가 아닙니까? 너무 이제 거창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 또한 우리의 삶 또한 저 또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또 내가 너를 용서했지 않니?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도 그 어떤 사람들을 보면 분통이 터진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영혼을 일부러 죽이려고 하고 악한 쪽으로 인도하고 뭐 무시하고 악한 꾀 같은 것과 사람들을 위험한 쪽으로 보내서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고 상처받게 하고 다치게 하려고 하고 그것도 은사자들과 그런 교회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런 자들을 볼 때마다 저게 인간인가? 저 따위가 인간인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런 분통과 화가 터집니다. 근데 한구석에서는 내가 너 용서해줬잖니? 저들도 축복하고 용서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눌림들, 그런데 그것까지 이용하는 그런 자들을 볼 때, 아, 쟤네들 진짜 구원 받았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이 땅입니다. 우리의 비참한 모습이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아직도 우리의 꿈틀거리는 죄와 그런 마귀의 역사와 이런 삶을 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훼손된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괴로움과 또 이것을 어떻게 풀고 나가야 될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요동함이 작게나 크게나 우리 모두는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라 공과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할꼬. 내가 의를 행하고자 하나 죄가 나를 끌고 가는도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 예수께 감사하노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도다. 아멘. 여러분의 죄 때문에, 다른 자의 죄 때문에, 또 나도 내가 용서받았는데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괴로우시죠. 평안을 조금씩 존먹을 하는 마귀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참한 모습 가운데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끝까지 예수를 붙드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케 하십시오. 그래서 무슨 그런 뭐라 그럴까요? 홀가분해지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저는 그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가장 약간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영혼이 살아나지 않는 이런 모습들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분투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금식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평안한 그러면서 자기 성숙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내가 300군데를 다녔습니다. 레파토리가 똑같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아직 제가 덜 성숙해서 함부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 괴로워할 건 괴로워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죄를 보고 애통해 하십시오. 여러분의 비참을 보고 애통해 하십시오.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괴로워하십시오. 그 괴로움 그 자체로서 비참한 그 모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그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주 예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냥 미양처럼 나 용서받았어 하면서 그 여자 앞에서 불손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아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구나. 이 비참함과 끝없는 죄의 사망의 몸이 나를 죄를 끌고 가는 이 비참함이 아직도 내 안에서 격동하는구나.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 십자가 그 은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구원하였다 선포할 수 있는 이 은혜. 그러므로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이 거룩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그 다음 구절을 항상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힘듭니다. 저도 어떨 때는 야 이렇게 살고 말지 여러 가지 생각 들지만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됩니다. 잘못됐다 말씀 안에서 외칠 건 외쳐야 됩니다. 사랑은 그냥 무조건 다 덮고 뭐 저래도 흥 이래도 흥이 아닙니다. 진리 사랑은 진리와 함께하며 진리로 서로를 세워주며 진리 안에서 서로를 회개케 하며 진리 안에서 서로를 거룩케 하며 거룩이 빛나는 가운데 괴로워하며 거룩의 빛 가운데 어둠을 내쫓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는 거룩이 꽃피며 아름다움의 열매를 맺으며 거룩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아름다움이 그 진리의 사랑 안에서는 나타납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덮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나도 흥 저도 흥 이건 결코 사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회개도 아니고 거룩도 아닙니다. 이건 거짓 평안입니다. 괴로운 가운데 오라 나는 곤고하도다 이 사망의 모습으로 누가 나를 구할꼬. 평안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갈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께 감사하노니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도다. 그것을 위해서 주 예수께서 임마누엘이사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비참한 가운데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돌아봤다는 마리아의 고백이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발짝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와 그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장케 하는 그 말씀의 축복을 굳건히 붙듭시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나 우리 자신을 보며 사망의 몸이요 우리는 의를 행하고자 하나 죄를 가운데 나가는 공간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도다. 임마누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비참함, 평안이 없는 이 세상과 또 나의 비참함, 그 가운데 오신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의를 행하고자 하나 죄가 우리를 끌고 가며 이 사망의 몸 가운데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고 나의 죄와 남의 죄와 세상의 죄 가운데 우리는 갈등하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평화 가운데 날마다 구하게 하시고 이 기쁜 소식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참한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그 마리아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되게 하시고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놀라운 그 축복을 그의 복음이 놀라운 평안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양률교회 공동체 가운데 설교 듣는 모든 자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이야. Yeah, you know what? It's time to sing. be anthem of Jesus, my savior. Join up in this right here, no doubt. This goes out to all of my people on the earth, Asian, African, European, and it's Americans and anybody like you, like me, and it's like you, like me, and it's like you. 자, 지금 준비가 됐다면 one, two, three, six, come on. 소식을 전하여 준 저 하늘의 천부 천사들, 하늘의 영광을 땅에 있는 평화를, 아기 예수 나시 얘기를 들어는 봤어들, 읽어는 봤어 글, 구세주로 우리 세상 구원하여 줄 아기 예수 오신 얘기를,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시 소식을. Shut your eyes on your head, yo. 다 일어나, yo.